너무 빠른 변화가 고민되시나요? 어떤 서비스가 좋은지 모르시겠다고요. 세상의 빠른 변화, 그 중심에서 8피트 감성, 디지털 히어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들리는 히어로즈 27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벌써 7월 달입니다. 7월 초가 됐고요. 지난주에 6월 마지막 주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번 주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 드리겠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역시나 재밌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어서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는 구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려 했다라면 이번엔 다른 회사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저는 들리는 히어로즈 편집을 맡고 있는 세컨드브레인 연구소 이인복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뭐 제 앞에는 항상 여전하시죠? 이제 박성호님 잘 해주시고요. 성호님. 예. 예, 안녕하세요.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스마트라이프 원타임 원티브 팟캐스트 진행자고요. 네, 박성호로 갑니다. 오늘은 제가 그 요즘에 그 양대 스트리밍 서비스를 듣고 있는데, 네네. 오늘 이제 둘 다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다 국내에서는 원래 안 되는 서비스잖아요. 애플이랑 그쵸. 구글 뮤직. 그래서 오늘은 또 팟캐스트로 구글 뮤직을 어떻게 하면 안드로이드 폰에서 쓸 수 있는지를 올려놨는데, 지금 분위기 좋네요. 잘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역시 꽃자는 좋은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뭐 오늘 또 재밌게 진행했으면 좋겠네요. 예. 네, 반갑습니다. 저희 간만에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예. 네, 사실 뭐 지난주에 저희가 모시기로 했었다가 약간 불발이 되는 바람에 2주를 기다렸어요. 네, 저희 2주를 기다린 게스트 이민우님 자리해주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민우님 간단하게 저희 청취자분께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플로우진이라고 하는 회사 대표로 있고요. 그리고 네. 스마트워크 쪽으로 이제 강의를 한 5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세일즈맨의 스마트워크의 공동 저자이기도 하고 최근에는 이제 그쪽 그룹에 나와서 제 개인 브랜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타임 원팁이나 뭐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 정도는 안 되겠지만 나름의 어떤 스마트워크의 정의를 내리고 싶어서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그 플로진에서 최근에 이제 엔터테인먼트에 손을 대면서 최근에는 이제 연극을 제작을 하고 영화 기생이라는 작품을 지금 런칭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생이요? 네네. 미생 패러디물이고요. 예. 기생충 할 때 기생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예, 기생충. 게이샤가 아니군요. 네, 게이샤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런 좀 사회 비판적인 그런 연극이나 영화를 많이 제작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최근에 또 성호님의 강의를 듣고 구글 지도를 배워서 열심히 사용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근데 스마트워크 쪽하고 엔터테인먼트 쪽하고 약간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제 친구들과 막 얘기를 하다가 이건 우리가 꼭 해야겠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좀 뭐랄까 의무감으로 시작한 거라서 네, 재밌습니다. 대단하십니다. 한 달 정도 뒤쯤에 이제 런칭이 되는데 네.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기생을 어디를 통해서 볼 수 있나요? 유튜브가 메인 채널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강남역에 있는 그 해세대 극단이라고 있습니다. 11번 출구에 거기에서 이제 상영회도 이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 강남역 11번 출구 제가 참 자주 봤는데요. 버스 타러. 그 뒤쪽에 광장 있죠. 거기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달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뭐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도 이거 재밌을 것 같네요. 미생 패러디 기생. 한 달 뒤라고 하니까요. 강남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그 고민하시다가 결국 구매하신 제품이죠? 네,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네. 아, 이쁘다.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우리는 보이는데, 들은 분들은 안 보이니까. 아, 안 보이시는구나. 아, 죄송합니다. 아, 네. 비디오는 저희만 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지금 뭘 보이셨냐면, 손목에 차고 있는 걸 보이셨어요. 네. 뭐, 다들 짐작하시겠지만은, 저희가 지난번에 다뤘던 얘기였었죠. 그리고 네. 바로 지난달에는, 그 해외에서 직구해 오신 대현님을 네. 모시고서 애플워치에 대한 경험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지난주에는 저희 26일날 판매가 됐었던 애플워치에 네. 대한 얘기만 드렸었는데 드디어 실 사용자를 좀 모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직접 사보시니까. 저는 애플워치가 나오기 전에 굉장히 많은 말이 있었잖아요. 좋다, 나쁘다, 괜히 너무 비싸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딱 하루 써보고 나서 저는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유를 아까 이제 좀 어떤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면서 적어봤는데,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아이폰을 갖고 계시다면 반드시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결론입니다. 네. 아이폰 유저는 반드시 사라. 네, 아이폰과 연동이 너무 좋고, 네. 사실상, 뭐랄까, 굉장히 편리하고요. 이렇게 주머니에서 아이폰을 계속 스마트폰을 꺼내잖아요, 우리가. 네네.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꺼내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거의 반 정도는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성우님이 이렇게 오버랩 되는군요. 네? 박성우님 얼굴이 오버랩 되고 있어요. 박성우님이. 지금 행아웃이라 행아웃 하면 이제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네네. 말을 주고받으면 얼굴이 계속 번갈아가면서 나오게 되거든요. 아, 듣는 그것도 분들이 이제 마찬가지고요.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네, 아니, 저희 또 방송 계속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지금 민호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바로 그 말씀을, 성우님 몇달 전부터 저희 스마트폰 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해주셨던 얘기셨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역시라는 생각이 또한번 드는군요. 아, 그 얘기였어요? 저는 네. 성현이 얼굴이 둘이 더 번갈아 보이는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번갈아 보이셨어요. 그나저나 그럼 지금 구매하신 제품이 저희는 이제 보긴 했는데 지금 파란색 줄이네요. 네, 하늘색인가? 스포츠 계열이고요. 가장 싼 스포츠. 제품입니다. 42mm. 그지, 라이프라스 이미지 종류가 두 있었지. 가지가 있잖아요. 38mm랑 42mm. 예, 사이즈가 두 개가 네, 있죠. 근데 38mm는 약간 작다는 느낌이 들어서 42mm를 샀는데 남자 손목에는 딱인 것 같습니다. 비젤이 얇아서 좋더라고요, 볼 때. 네네네. 스포츠 버전. 스포츠 버전이 싸다. 네네, 이 스포츠 밴드가 그리고 뭐랄까? 그 아이폰, 아니, 이어폰 있잖아요. 기본 이어폰. 실리콘 네, 이 재질인가? 재질이랑 똑같아서 착용감도 굉장히 괜찮고, 네, 만족합니다. 아니, 이어보드랑 똑같다고 재질이? 네, 재질이 비슷합니다. 제가 느끼기엔. 같은 재질 실리콘? 같아요. 약간 네네네. 그런 쪽이랑 비슷한 거죠? 그 끈이랑 그러니까 이어폰 끈 쪽이랑 좀 비슷한 건가요? 네네네네, 느낌? 맞습니다. 여기가. 이어폰 끈 쪽에 그 실리콘 네. 재질이랑 좀 비슷한 말랑말랑하고. 느낌. 네, 말랑말랑하고 좋습니다. 근데 이거 이어폰 재질이랑 비슷하면 때타지 않아요? 예, 약간 탑니다. 그래서 검은색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검은색 살 예정이에요. 지금 밝은 색깔 쓰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거 사실 제가 그 강남역 프리즈비 가서 산 건데, 3일 동안 그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겨우 파란색이 남아있어서 산 겁니다. 어차피 줄은 나중에 구매해서 바꿔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일단 있는 거를 사서 좀 써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시계 하우징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네네. 알 시계가 아니네요. 그 뭔가 껍데기가 씌워져 있는 것 같네요. 네, 보호대를 사서 꼈습니다. 아, 보호대. 네. 보호대가 벌써 나왔어요? 아, 보호대 여기 그럼요, 잘 보호대. 보시면, 네, 옆에랑 위에 글래스랑 다 보호하는 보호대가 나왔습니다. 그 고무디스크. 용도를 보호하고 있네요, 예. 네, 그래서 좀 편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스크래치 이슈가 원래 있었잖아요. 아이 그 네네네네. 시 예, 스크래치 이슈가 처음에 나와서 우리나라 말고 이제 해외에서 스크래치 이슈가 좀 많이 났었는데, 뭐 그것 때문에 사실 그 케이스 시장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긴 있었는데. 야, 여기에 케이스를 씌운다. 하나 더 궁금해지네요. 이거 혹시 보호필름 붙이나요? 네, 보호필름 붙어 있습니다. 지금. 보호필름 붙이죠. 보호필름 붙이고 옆에 테두리를 네. 약간 고무 재질로 이렇게 싹 한번 감싼 겁니다. 아, 그 프리스비에서 네네네네. 바로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맞아, 맞아. 사자마자 하루 차고 나서 불안해서 그 다음날 바로 가서 샀습니다. 얼마예요, 이거? 사실은 네. 네. 아니, 금액이 궁금한데 얼마예요, 이건? 그 보호대는 네네. 19,000원 정도? 19,000원 정도. 네네네. 필름은요? 필름까지 다 해서. 아, 다 해가지고요. 네, 19,000원에 19,000원. 구매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금액이 궁금해서. 네네. 원래 저도 애플, 예. 네. 제가 원래 말씀을 애플 끊어가지고. 기계는 기계가 나오면 액세서리 시장이 이제 그 기계 시장만큼 성장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럼요. 애플, 뭐 아이폰도 그렇고, 아이패드도 그렇고, 이제 그런 제품이 나오면 그거에 맞는, 그래서 원래 그 포트가 30핀에서 8핀 바뀔 때그 이전에 있던 액세서리 시장이 그대로 시프트해서 다시 생성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라서 그렇죠. 액세서리 쪽은 되게 반겼거든요. 왜냐면 이제 밥거리가 이제 점점 떨어져 가는 상황에서 이제 애플이 시장을 만들어 주는 격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아마 조만간 한번더 바뀔 거예요. 그 8핀 이제 조만간 그 USB-C로 이제 다 전환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또 한번 액세서 시장이 또 들썩하겠죠? 근데 애플워치가 나왔으니까 이제 거기에 맞는 또 액세서 시장이 또 지금 커져가는 거고 아마 조만간 또 그 시장에서도 좀 강자가 나타나겠죠. 지금이야 벨킨이니 뭐니 뭐 그런 애들이 좀 크게 나오지만 조만간 그쪽 액세서 시장도 막 성장할 것 같아요. 뭐 애플워치는 사실 액세서리 붙일 게 너무 많죠. 네. 지금 안 그래도 스탠드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스탠드. 그 아이폰이랑 같이 충전하는 스탠드. 네네네. 아, 저 어마어마한. 그 목걸이형도 있다고 그러던데, 보니까. 네, 잘못 들었어요. 아, 어떤 분은 목걸이처럼 차고 다니시는 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게. 목걸이로. 네. 그게. 충분히 네. 가능하죠. 저 회중시계로 들고 다니는.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케이스만 잘 만들면. 사실 그게 R이잖아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게 그 네. 애플워치나 뭐 요즘 이제 안드로이드나 다 이 동체가 있고 끈이 달리는 거기 때문에 동체에만 분리해서 동체 또 이상한 액세서리 같은 걸 달면 뭐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특이한 게 기존의 시계일 때는 그러니까 시계 시장 일반적인 시계 시장에는 그런 그 케이스라는 개념이 별로 없잖아요 원래. 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무리 100만 원짜리 시계를 사도 롤렉스를 몇백만 원짜리 뭐 몇천만 원짜리 롤렉스를 사도 알 상태로 그냥 차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애플워치는 확실히 그냥 시계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사람들의 심리적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네. 가격은 더 싸도 좀 롤렉스를 샀다 그래갖고 거치대를 안 사죠. 그렇죠. 아, 네. 그렇죠. 그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롤렉스 같은 경우에는 명품이니까 한번 차고 나서 간지가 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애플워치 같은 거나 이런 디바이스는 뭔가를 더 구매를 해서 내 걸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기존 거에서 나만의 스타일로다가 조금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 네. 재밌는 건 지와씨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쉽네요. 좀 빨리 접었죠? 베젤이 좀 큰 편이고 사실 애플워치 근데 지금 그 아이폰 유저들한테는 대안이 없잖아요. 지금 거의 패블 아니면 애플워치인데 둘 중에 네, 하나밖에 없죠. 지금 현재로선. 딴 것도 있나? 어떤 것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글쎄. 아직까지 뭐 두 개가 대세죠. 예, 화면 자체가 그렇게 통째로 다 스크린으로 쓰고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두 개가 대표적인 것 같고 애플에서는 네. 안드로이드에서는 뭐 각종 시계가 나타나는데 또 애플워치는 또 안드로이드에서 못 쓰고 또 안드로이드는 또 애플에서 아이폰에서 못 쓰잖아요. 네. 참 서로 그 기능이 탐은 나도 못 쓰는 참 안타까운 현상이 지금 있는데 그 애플워치 쪽에는 좀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그 애플워치만의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제가 사실 안드로이드를 써보지 않아서 비교를 단순히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저도 제가 생각하는 장점을 네. 그냥 뽑아서 네.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네. 얘기를 한번. 첫 번째로는 그 알람 기능이 너무 유용하다는. 이게 저는 알람을 그렇게 많이 쓸 줄은 몰랐는데 네. 여기 보면 알람 기능이랑 스탑워치랑 타이머 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타이머를 맨 바깥에 앱으로 꺼내서 써요.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왼쪽 여기가 타이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타이머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더라고요. 가장 많이 쓰는 앱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는 푸시 알람이 핸드폰 가지고 계시면 계속 여러 가지 다양한 알람이 그렇죠. 오잖아요. 뭐 메일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그렇죠. 카카오톡 뭐 광고 막 계속 오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보려고 핸드폰을 열 필요가 없는 거죠. 애플워치에 진동이 오면 살짝 보고 내가 확인해야 될 것만 체크를 하고 아니면 다 지워버리면 되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좀 큰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스케줄 관리가 굉장히 편해져요. 스케줄 관리. 구글 캘린더라든지 아니면 다 선라이즈 쓰시잖아요. 네. 선라이즈 앱이 연동이 돼서 입력은 불가능한데 내가 오늘 스케줄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확인이 굉장히 쉽게 그렇죠. 된다는 게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할일 관리. 분노리스트 다 쓰시지 않나요? 네. 네, 분노리스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게 또 연동이 돼서 각종 리스트, 뭐 보관함이나 오늘 할 일, 아니면 발표된 거, 아니면 나한테 할당된 일을 따로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스마트워치로. 그게 너무 좋아요. 네, 글랜스라는 기능이거든요, 이게. 네. 글랜스? 네. 여기서 이제 아래에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래에서 위로 쑥 올리면 살짝 나오는 네 살짝 나오는 걸로 이게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핵심이라고 봐요. 그 분더리스트 같은 경우에 네네. 그 할 일을 시계만으로 기록이 가능해요? 혹시 기록은 아직 안 됩니다. 아, 기록 기능은 아직 없어요. 기록 기능은 아직 없고요. 이게 지금 OS1이잖아요. OS1에서 좀 약간 완성도가 다 떨어져요, 앱들이. 제가 써보니까. 이제 뭐 시작한 거니까. 네, 대략 기본 앱들이 완성도가 제일 높고요. 네. 분더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좀 애매모호하고, 에버노트도 좀 약간 쓰기는 불편하긴 합니다. 예. 그, 처음에, 뭐, 아이폰도 그랬어요. 네, 그렇죠. 아이폰도 첫 번째 앱들은 다 허접했어요. 네. 그래픽도 허접하고, 기본 앱들 다 따라서 만들고, 네, 그렇죠. 다 지금이야 화려하지만, 뭐, 이것도 뭐 비슷한 과정을 가겠죠. 그거 차고 다니시면서 그 뒤에 보면 심박 측정하는 거 있잖아요. 네, 있죠. 네, 그거 몇 번 종종 측정하세요? 아니면 자동으로 해주나? 자동이 아니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자동인데 제가 의도적으로 심박 수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딱 누르면 심박을 자기가 알아서 측정을 하고요. 이거를 다 그 헬스 앱으로 다 통계를 내줍니다. 동기화가 다 되고, 예, 그렇다고 보시면 여기서 액티비티 앱이나 뭐 이렇게 운동하는 앱이나 모든 게 다 헬스 앱으로 다 동기화가 돼서 나중에 아이폰이나 네. 뭐 이렇게 다 아이클라우드로 동기화가 되니까 관리하기가 좀 편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네. 생각보다 이런 거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는 또 딱히 없었나요? 전 개인적으로 시리가 좀 정확해졌으면 좋겠어요. 아, 이게 결과적으로 시계니까 오른손으로 뭔가를 터치한다는 것도 좀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렇죠. 이번에는 뭐 이렇게 디지털 크라운이나 뭐 이렇게 포스터치도 적용이 됐거든요, 이번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시리가 좀 더 잘 알아듣는다면, 한국말을. 그러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제 영어 발음이 구려서 그런지 몰라도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아, 영어로 하시는 분이요. 그 요즘에 이제 안드로이드 웨어 2.0 올라오면서 얘는 이제 그 손목 제스처 기능이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떤 뭐 밑에 뭐가 올라왔으면은, 이걸 내가 필요 없으면 그냥 꺾어서 내리면 밑으로 빠져버리고 뭐 이렇게 올리고 빠지고 뭐 이런 아직까지 뭐 두 가지밖에 안 되는데 뭐 조만간에 이제 요즘에 둘이서 서로 따라하는 것도 또 되니까 그쪽도 제스처 뭐 같은 게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네요. 아니 애플 워치가 나와서 그런지 말씀하신 김에 그 LG G-Watch R이랑 네. 어베인에 관련해 갖고는 또 업데이트 한 번 있었던데요. 앱에서? 앱에서? 네. 와이파이에서 전화를 걸 수 있는 기능이라는 것 같아요. 그거는 R에, R에서는 없고요. 어베인에서. 어베인에서. 어베인에 들어있는 거죠. 왜냐면 R에는 와이파이가 없어요. 어베인에, 어베인부터 아예 와이파이가 있는 건데, 이제, 그건 애플워치에는 있는 기능이에요. 그쵸, 네, 그쵸. 그러니까, 같은 와이파이 존에 묶였을 때, 아, 같은 와이파이 존 아니라, 사실 와이파이 존에 묶여 들어가 있으면, 얘 한쪽에 전화가 왔을 때 한쪽에 전화를 그거 왔다는 거를 좀 떨어져 있어도 알려주는 그거는 지금 구현이 R부터 R이 아니라 어베인부터 됐죠. 그것도 이제 애플이 한 거 보고 따라했다고 나 생각하는데 그래서 양쪽이 정말 빨리 보완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제 더. 그렇죠. 생각은 OS 1 정도는 그 예전까지 나왔었던 안드로이드 워치에서 했던 것들을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준 게 아닌가 좀 싶어요. 2부터가 좀 뭔가 좀 달라지겠죠. 그런데 그 지금 그 OS 1도 제가 이제 지난번에 대현님 거 한번 가서 구경을 하고 이제 무척 뭐 이제 다 구경밖에 못 하고 있지만 일단 아이폰도 없고 구경만 하고 있는데 보면은 화면에 이런 기능들 구성을 좀 아기자기하게 잘 했더라고요. 작긴 하지만 뭐 뭘 터치하면 뭐가 되고 뭘 터치하면 뭐가 되고 그 화면 그 크라운 그 용도 돌렸을 때 뭐 확대 축소되는 거라든지 이런 데 보면 신경 많이 쓴 것 같고 UI적으로는 확실히 보기가 좋은 건 애플이 나은 것 같아요. 시각적인 부분은 조금 아쉬운 거는 애플워치의 가장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그 화면이 개수가 좀 적은 거? 그 시계 화면? 시계 화면 DIY가 안 되잖아요. 지금 DIY 그러니까 커스터마이징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커스터마이징이 저 수준이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 수준이 이제 네, 안드로이드 웨어를 완전히 새로 만들 수 있거든요. 처음부터까지 내가 기능까지 할당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화면을 전체를 앱으로 만들겠다, 앱 진입으로 만들겠다. 그럼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뭐 막 구석구석 다 배치하고 뭐 날씨 그거는 막 그 애플워치도 되지만. 어떤 거는 무슨 길, 어떻게 이걸 완전히 커스터마이징을 다 해낼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그림을 박을 수도 있고, 시계 시침 분침까지 내가 원하는 걸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정도의 커스터마이징은 사실 아직 애플워치는 기존 거 화면을 유지하는 게 되는데, 근데 이 커스터마이징에 문제가 있는 게, 제가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제 화면이 한 7, 8개를 돌아가면서 쓰는데, 과하세요. 저는 원래 항상 과하니까. 앱이 한 180개, 200개 뭐 이렇게 깔려있는데. 하여튼, 화면에 무슨 기능을 넣느냐에 따라서 이 배터리 소모속도가 달라요. 저는 애플워치도 사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단순한 시계화면이냐, 어떤 기능이 이렇게 두연되어 있는 시계화면에 따라서 아마 배터리 소모속도가 계속 다를 거예요, 아마. 뭐 지금 체감하실 수 없겠지만. 왜냐면 그 앞에 있는 정보를 계속 그러니까 리프레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리프레쉬를 하려다 보면은 이제 폰이랑 붙어서 땡겨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배터리 속도가 좀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요. 안드로이드에 제가 보면은 한 진짜 심할 때는 한20% 이상 배터리 소모속도 차이가 나요, 지금. 최근 하나만 가지고. 근데 애플워치에 조금 아쉬운 게 그건 것 같아요, 제가. 화면의 커스터마이징이 조금 더 좋아지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재밌는 것도 많이 나올 텐데, 막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말로는 고점을 여쭤보죠. 저 미로님 그러면 네. 요즘 계속 쓰고 계시니까요. 하루 기준으로 했었을 때 네. 애플워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좀 얘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 애플워치 알람을 듣고 일어나겠다 이런 거라든지 아, 사실상 통화를 또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알람은, 네,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아직 알람은 쓰고 있지 않고요. 아침에, 그러니까 요번 주에, 저번 주에 그 기생이라는 영화 촬영이 끝나서 네. 약간 쉬는 타이밍에 딱 첫날에 산 거예요. 네, 그래서 타고 이제 한의원 가서 이제 좀 침실을 좀막 그렇게 쉬는 타이밍이어서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책을 본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좀 그동안 밀렸던 공부할 것들을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시간을 좀 재면서 알람을 많이 썼고 그러고 나서 카톡이나 이렇게 페이스북 알람이나 인스타그램 알람, 트위터 뭐 그런 것들이 푸시 알람으로 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푸시 알람이 이제 소리 나게 할 수도 있고 안 나게 할 수도 있는데 아, 소리도 안 하고 되요, 예, 소리도 나게 할수 있고요. 그래서 가만히 가다 보면은 징 거려요. 그러면 손목을 딱 들어서 보면은 뭐 카카오톡 누가 메시지를 보냈다. 뭐 메시지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뭐 이모티콘으로 바로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볼 필요 없으면 무시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사용을 했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알람의 종류가 많잖아요. 네, 맞죠. 내가 참여한 그룹이 굉장히 많고 나한테 정말 나를 소환한다고 해야 되나? 나를 소환한 네. 댓글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넘어가도 되는 그런 푸시 알람인지 이런 그렇죠. 거를 이제 핸드폰으로 보고 이건 확인해야겠다 그럼 그때 이제 아이폰을 꺼내서 답변을 달아드리고 이게 좀 되게 편하더라고요 저는. 맞아요. 그리고 그게 스마트워치 최고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최고 장점이에요. 저는 이게 제일 좋아요. 푸시 알람을 자동으로 필터링 해준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스케줄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산지를 네. 하고 나서 이 스케줄이 이제 목록 보기로 이제 설정을 바꾸면 계속 떠 있어요. 지금 다음 스케줄까지 몇 시간 남았고 여기가 위치가 어디고 이런 게 계속 떠 있어서 이 스케줄 관리가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리고 스케줄 네. 관리는 자체 어플리케이션이 아니잖아요. 자체 이렇게 쓰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아니면 자체 자체 어플리케이션인데 구글 캘린더와 아이폰에 연동돼 있거든요. 아이폰 캘린더 연동돼 있는 거를 얘가 이제 갖고 오는 거죠. 아,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아이칼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아이칼. 아이칼에다가 구글 네네. 캘린더 연동해서 쓰고 있는데 네. 사실 저는 이제 써나이즈를 쓰거든요. 네. 근데 써나이즈가 아직 최적화가 안돼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느려요. 그래가지고 써나이즈를 버리고 그냥 기본 아이칼을 씁니다. 네. 근데 이 스케줄 관리를 할때맨 처음에 딱 들어가 보면 좀 불편하거든요. 예. 설정을 살짝 바꿔서 목록 보기가 있어요. 이 네. 포스터치라고 이렇게 화면을 누르면 예. 바꿀 수가 있거든요, 설정을. 그렇게 예. 바꾸면 굉장히 유용해요. 오늘 하루에 있는 스케줄을 이 옆에 있는 뭐라고 해야 되지? 디지털 크라운으로 이렇게 쫙볼수 네. 있거든요. 오늘 내 일주일 정도를 한 방에. 일정 관리하는 것도 편하고 전화하면서 그렇죠. 내 스케줄이 어떻지를 바로 핸드폰으로 볼수 있다는 게 되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할일 관리. 할일 관리. 네. 그래서 이네 가지. 분더리스트의 핵심이 네 가지잖아요. 내가 아직 할당된 일, 보관함, 인박스에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분류하기 전에 막 때려박은 일들 있잖아요. 이게 뭐가 있는지, 그리고 오늘 내가 뭘 해야 돼. 기한 설정하는 게 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이런 거를 계속 그냥 지나다니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좀 좋았어요. 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일주일 쓰셨잖아요. 네. 나중에 이제 귀찮은 일이 발생하는 게 있는데, 네네. 왜냐면 저처럼, 아, 물론 제가 문제인데, 앱을 너무 많이 쓰다 보면, 이 네? 노티가, 귀찮아져. 시계로 다 들어오거든요. 맞아. 근데 그 앱들이 주는 노티들이, 여러 네. 개 가지 앱들이 주는 노티가 시계로 다 들어오거든요. 그쵸. 그쵸. 그거 필터링 하는 것도 짜증나요, 이제 나중에. 네, 그쵸. 왜냐면, 그러니까, 폰에서는 한번 누르면 다쫙 노티 사라지는 이 옵션 같은 게 있잖아요, 원래. 네네네네. 폰에는 그 옵션이 있는데, 그 왜냐면 불필요한 거한 10개 있으면 확 눌러서 다 날려버리면 되는데, 맞아요. 이놈의 시계는 그게 안 돼요. 이게 모든 노티를 한 번에,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웨어는 특히, 이제 제가 새로 아직 안 써봤으니까. 한 노티가 10개 딱떠 있는데, 이 노티를 이렇게 넘겨서 보면 다 의미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다 지워져요. 근데, 그게, 루티가 적을 때는 그게 별로 문제가 없거든요. 서너 개 이런 거 가볍게 없애주면 되는데, 이게 그쵸. 쓰는 앱이 많으면, 어디서 루티 보완하더라고요. 어디서, 그게 쌓여있어요, 이렇게 쫙. 나중에 지우는 것도 일이죠. 네. 안 지우면 또 새로운 거를 제대로 못 봐요. 네. 예전 게좀 쌓여 있다 보니까. 그러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 애플 워치는 그 루티를 좀 꺼놓는 것들이 있나요? 네, 제가 설정을 다할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아이폰의 애플 아치 앱을 통해서 들어가서 네. 개별적인 설정을 다, 구체적인 설정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아이폰에서. 그래서 이제 참. 뭐, 노티피케이션도 내가 원하는 앱만 따로 할수 네. 있고, 끌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아래 이제 올라오는 거를 네. 글랜시스라고 하는데, 네. 글랜시스를 지원하는 앱들을 다 설정하고 순서를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싹 올렸을 때 어떤 앱이 맨 처음에 보였으면 좋겠는지 설정도 네. 가능하고요. 나름 애플치고는 자유도를 꽤 많이 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애플치고는. 뭐 근데 대표가 그거 안 없겠습니까? 주면 되게 짜증나요. 네, 그쵸. 아니, 물론 안드로이드에도 그게 있는데, 네네네. 귀찮아서 아직 설정을 안 해가지고, 10개를 10개 다 바꾸는데, 아, 좀 너무 그래요. 힘들어. 네. 아. 잠깐, 도스토리, 그러고 보면은 하루 종일 가지고 다니신 거면 이제 네. 네네.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하루 충전은 몇번 정도 하세요? 하루에 한번 하시니까 이틀에 한번 정도 하시네요. 잘때 충전해놓습니다. 아, 그냥 걸어놓고 주무시는. 네, 아침에 나가서 하루 종일 해서 밤에 딱 들어오면, 제가 적게 쓰는 편은 아니거든요. 신기해서 네. 계속 썼는데, 한 30%? 40% 남아있더라고요. 30%. 그래서,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배터리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네, 40% 정도. 이게 지금 수면 체크가 되지 않나요? 수면 체크가 된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상 그냥 충전하고 자요. 그쵸. 예, 보통 일어나면 바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진짜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애플워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보통 스마트워치들이 수면 체크도 되고 다 되는데, 풀어놓고 잔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습관 자체로 풀어놓고 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그 빈틈이 오히려 이런 미밴드 시장이 아닌가 싶어요. 네. 성님도 보셨겠지만, 미밴드가 오늘인가요? 어젠가 나온 것 중에, 그 S. 심박수 측정하는 거. S. 네네. 예, 네, 그거 들어간다는 얘기 나왔었잖아요, 루머로. 이것들이 그 샤오미 이것들이 이제는 애플을 따라하다 이제 S도 붙이고 폰에만 붙이더니 이제는 밴드에도 붙이기 시작하고 아. 아무데나 S 붙이는데 죽겠어요. 그 디자인은 그대로인데 뒤에다 심박 센서만 붙였더라고요. 그쵸.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배터리 공간이 줄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두께를 늘리지 않는, 물론 배터리 효율이 그동안 좋아졌겠지만, 네. 그래도 스페이스가 꽤 많이 먹었을 거거든요, 그게. 회로가 통째로 들어갔으니까. 배터리 용량에, 그러니까 기존보다는 배터리 시간이 짧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 기능도 써야 되고, 스페이스도 먹었고. 조금 그런 거는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보면서. 조금 줄었어도 한번 충전으로 30일 가던 게 이제 15일 간다 이런 식이겠네요. 뭐, 그렇겠죠. 예. 절반 정도 뭐 간다, 그렇게. 근데, 그리고, 애플 따라하면 아마 자동으로 심박수 측정도 해줄 것 같아요. 근데 심박이 이게 문제거든요. 네. 밀접하게 붙어야 되거든요, 이게. 헐렁헐렁하면 심박수 그쵸. 측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미밴드를 헐겁게 차시던 분들은, 헐겁게 차시는 분도 되게 많거든요. 네. 헐겁게 차던 분들은 심박 측정하려면 이제 잠깐 서서 이렇게 대고 있어야 되고 뭐 이래야 될 수도 있고요. 예, 저도 안드로이드 웨어 차지만 그래도 심박 센스가 있거든요. 네. 어벤이 아, R이죠, R, 저는. 네. R도 있는, 그러니까 R 이후부터 있는데, 걔는 이제 의도적으로 심박 측정을 해줘야 돼요. 이제 자동으로 측정해 주는 건 없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할 때는 이제 긴장을 하고서 이제 하게 되죠. 이제 저는, 왜냐면 저는 끈이 되게 헐거워요. 이게 막 시계가 돌 정도로 헐겁기 때문에, 제자리에 딱 올려놓고 이제 기다려야 되고 막 이러는데, 미밴드 헐겁게 차시던 분들은 좀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그거 한번 이게 왜 이렇게 측정이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이런 의미 없는 기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 그 얘기는 애플워치에도 똑같겠네요. 애플워치 시계줄도 꽉 차야지만 그러면 심박수 측정이 더잘 되겠군요. 더잘 되죠. 밀접, 약간 접촉면이 잘, 왜냐면 움직인다는 얘기잖아요. 떨어져 네. 있다는 거. 그러니까 움직이게 되면은 측정하던 위치에서의 그 횟수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 건데, 그 맥박수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 건데, 네. 움직이면 이제 제대로 안 되겠죠, 당연히. 네. 제가 궁금했어요. 투명 체크도 잘 되고 이러는데 아마 지금 일주일 정도 쓰셨던 거하고 한달 지나면은 좀더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냥 시계가 돼버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노티가 오는 혹시 시계 정도? 내가 오늘 애플워치에 대한 글을 하나 봤는데, 이제 어떤 분이 세 개를 사서 세 개를 아, 저도 그거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뭐 문제 그 단점과 장점을 이렇게 정리하셨더라고요. 단점에서 여자분들의 불편함에 대한 부분은 좀 공감이 많이 됐어요, 사실은. 무엇이죠? 네. 여자분들의 시계는 되게 작잖아요, 사실은. 이게 네. 무게가 별로 안 느껴질 정도로 작은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뭐 해외 가면 또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 상당히 그 이쁘지만, 이쁘고 작죠, 되게. 그러니까 38mm도 사실 큰 거예요, 여자분들한테는. 그렇게 느껴지는 좀게 있는데, 뭐, 좀 그걸 공감이 되죠. 여자분들이 무거워서 안 찬다.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게 금이라면 차겠지. 완전히 달라지죠. 예. 그리고 차고 나가면, 애플워치를 찬 사람 둘이서 나갔을 때, 똑같은 나랑 워치를 차고 나가면, 그게 기분이 나쁘다. 네,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여자들은 핸드백 나랑 똑같은 거 상대방이 들고 있잖아요. 그거 안 보여주고 숨겨요. 부끄러워.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서로, 그 남들이 들고 있는 걸 들고 있다는 거를 좀, 뭐랄까.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또, 간지러워 입는 것도 신경 쓰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가 시계끈이든지 테두리든지 뭔가 이 포인팅을 줄수 있는 거를 빨리 애플도 고민을 해야 된다. 여자분들 감성에 맞게. 뭐, 그래서 그렇게 두 개의 포인트가 저는 되게 여자분들이 그걸 안 차기 싫어한다는, 아내가 네, 차기 맞아요. 싫어한다는 포인트 중에서 딱그두 포인트가 와닿는데, 그 여자분들에 대한 심리에 대해서는 좀더 애플이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된다. 특히 아시아권 여자분들과 서양의 여자분들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부럽네요. 아, 올 것밖에 없네. 부럽네요. 저 아이폰 6 마지막으로. 쓰시나요? 아이폰 6 쓰고 계시나요? 6S 쓰고 계시나요? 저요? 아, S야. 6 플러스 쓰고 계시나요? 저요? 네네네. 아, 네. 저는 5S 아직 쓰고 있습니다. 아, 5요? 네. 아, 근데 제가 5S 쓰셔도 지금 갑자기 되잖아요. 생각난 건데요. 제가 원래 쓰지 않던 기본 앱을 하나 쓰는 게 생겼어요. 그게 리마인더거든요. 리마인더가 사실상 어떤 용도로 만들어졌는지 사실 좀 애매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애플 기본에 모아두는 그 어떻게 보면 쓰레기통에다가 이제 같이 이제 안 지워지거든요, 기본 네, 앱들이. 안 좋아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때려 박아놨었는데 최근에 리마인더가 너무 편해진 거예요, 애플워치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뭐 내가 자주 가는 곳에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뭘 사야 될게 있거나 아니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그러면 리마인더에다가 위치 기반으로 알람 세팅을 해놓고 제가 오늘 딱 갔는데 알람이 딱 오는 거예요, 일로. 근데 핸드폰으로 왔을 때는 좀 귀찮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렇죠. 자체를 안 했었는데 애플워치에 바로 이게 딱 되니까 나뭐 했어야 되지? 그리고 바로 이제 뭔가를 할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리마인더에다 약간 장소 기반 그런 할리관리를 좀 그쪽에 몇개좀 넣어놨습니다. 그게 좀 참신했던 것 같아요. 지금 혹시 맥 쓰시던가요? 네, 맥북 쓰고 있습니다. 아, 예. 맥에서 뭐 지난번 다루긴 했었는데 이제 L 캐피탄 나오게 되면은 그때 리마인더 부분하고 노트 부분도 굉장히 좀 많이 달라지죠. 그럼 이게 애플워치 쓰는 거는 말씀하시는 대로 장소 기반, GTDS 장소가 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쪽까지 좀 해결될 수 있는 툴이 되겠네요. 이제 안드로이드 쪽에 이제 요즘에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구글 쪽에 원래 구글 할 일이 좀 허접하잖아요, 좀 기능이. 네, 그렇죠. 구글 할 일이 그 외견상으로 많이 허접하죠. 그래서 그거를 지원하는 수많은 앱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좀딴걸 쓰죠. 저는 요즘에 그할 일은 원래 뭐 분더리스트를 주로 쓰는데, 의외로 저는 구글 킵 사용 빈도가 높아졌거든요. 구글 킵이요? 예, 그 구글 네네. 킵의 위치 기반이 지원이 돼서, 그게 안드로이드 에어로 노티가거든요. 예, 그거를 요즘에 좀 많이 쓰고 있는데, 뭐,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저도 군필에서 위치 기반의 노티를 많이 주기 시작한 게 시계 때문이니까. 시계 쓰면서 많이 쓰게 됐어요, 사실은. 근데 좀 그런 부분에서는 그 시계라는 게 나타나면서 기존에 있던 그 구글이나 애플이 갖고 있던 서비스 중에 죽었던 애들이 이제 부활하는 그런 네, 계기가 된 그렇죠. 것 같기도 하고, 예. 뭐 확실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애플워치 사용기 부러운 마음으로 또 일주일 잘 들어봤습니다. 애플워치는 그만해지지. 내가 처음에는 아이폰 사겠어요, 그죠? 예. 마지막으로 저 미루님, 네네. 다음번에 지금 지르시려고 하는 액세서리는 거치대다. 네, 거치대 충전 거치대를 사고 싶고요. 네네. 사실 맥북을 바꿔야 되는데 이 맥북이 지금 5년 됐거든요. 그래서 저랑 똑같네요. 네. 레티나 쓰시는 분들 너무 부러워서 레티나 좀 사야 될까 하고 있습니다. 애플워치 때문에 이제 거치대서 거치대 하나 더 사고 뭔가 줄도 하나 더 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때가 타니까. 네, 검은색 줄을 하나 사야 되지 않을까. 검은색 줄과 그 약간 정장에 좀 어울리는 그런 클래식한 줄도 사고 싶고 욕심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예전에 아이폰 샀을 때처럼. 참 애플은 머리를 잘 썼어요. 그쵸? 네, 정말 잘 실리콘밸리는 일부러 만든 것 같아요. 썼어요. 회사라고.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그 스마트폰에, 저 넘겨줘. 애플워치에 애플 페이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안 되니까 누르면 뭐라고 나와요? 버튼 애플 따로 있어야 하나? 페이가 아직 여기에 들어있지도 않은 걸로 내가 눌러본 적이 없고요. 개인적으로 애플 페이가 영국에서 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는 소문이 있던데,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편할 것 같더라고요. 사용 동영상만 봤거든요, 제가 좀 전에. 네. 그런데 굉장히 편해 보이던데요. 애플페이가 한국 진출을 추진한다는 기사가 최근에 나왔었습니다. 네네네. 네, 그게 뭐 아직까지는 그 엠버가 걸려 있는지 정확하게 어떻게 된다라고 풀어서 설명하지 않았었는데, 브레이킹바에 따르면은 하나 금융, 비자 카드, 국내 카드사 세 곳에서 네 곳까지 하고 비공개 회담을 마쳤고요. 가맹점에서 결제 시연까지는 끝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가? 최근에 네. 그 애플의 아이튠즈에서 예? 네, 그러니까요. 그 얘기. 맞아. 한국 카드가 먹어요. 네. 비자 맞아, 카드가. 맞아요. 그 정말 갑자기 안 됐었거든? 근데 오늘도 그러니까 지금 그 조금 이따 뭐 애플 뮤직도 얘기 더 하겠지만 애플 뮤직 결제 수단으로 원래는 미국에 있는 카드를 써야 되거든요. 그쵸. 네네. 근데 비자 한국 카드. 카드, 비자 카드, 마스터 카드가 먹어요, 지금. 그래서 그 옛날에 제가 한번 먹었다가 잘린 적이 있거든요. 이것도 일시적인가 계속 되는 건가 지금 의심을 갖고선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것도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게 좀 의심이 많이 되네요. 결제 시연할 때 살짝 열어놨다가 안다는 거 그럴 수도 있죠. 뭔가 보여줘야 되니까 시스템적으로 손대고. 그리고 슬 풀어놓는 거지. 이제 어차피 돈은 이래나 저러나 쓰는 건 자기네 입장에서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지금 반응 보는 것 같아요. 안 보는 뭐, 것 이러면 내년 초에 애플페이가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같아요. 슬쩍 뛰어놨으니까, 몇 군데 달라고 있는지 좀 보는 것 같고요. 애플페이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국내에 있는 이제 카드사나, 금융사나, 싫어할 리는 없겠죠. 요새 뭐, 핀테크다 뭐다 해가지고 계속해서 시달리고 있을 텐데요. 애플페이 국내에 오면은 당연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편해지실 것 같아요, 미님도. 굉장히 편해질 것 같아요. 그 사용 예를 보니까 애플워치에 신용카드가 몇 개가 들어가더라고요. 등록만 하면. 그리고 애플이 편한 게 이미 애플 유저는 다 신용카드 정보가 애플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딱 봐서 내가 애플페이로 사용할게라고 설정하고 그왜그 신용카드 뒤에 그 무슨 코드라 그러죠? 세 자리 숫자? 네, CD 뭐 그 이런 거 되죠. 코드만 딱딱딱 찍으면 바로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NFC로. 네, 너무 편하더라고요. 근데 성원님, 그거는 구글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구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구글도 안드로이드 페이, 수수료 없는 안드로이드 페이가 준비되어 있는데. 아, 이게 수수료 없다는 것 때문에 사실 둘이서 엄청 싸울 거예요. 네, 배후에 강자 알리페이가 있지만. 그렇죠. 네, 뭐 일단은 유니온 페이도 있고, 알리페이도 있고, 막 지금 뭐 전쟁의 전쟁. 네, 한국 땅에 이제 조만간 다한 번에 오픈될 것 같은 느낌? 알리페이는 이미 많이 퍼져 있던데요, 한국에도. 아, 근데 깜짝 이제, 놀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중국인들은 많이 쓰더라고요. 중국인들은 많이 네. 쓰고 있고. 그 명동 일대에 이게 되는 데가 걔네가 계속 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되는 데가 없죠. 강남역에도 꽤 많이 돼 있더라고요, 네, 알리페이가. 성형외과 때문에. 중국인들 많이 하는 쪽은 네. 있어서. 잠시만요. 강남역에 많이 퍼져 있다라는 얘기 아무래도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네. 어떤 얘기죠? 좀 얘기해 주시면. 일단 제가 최근에 기억하는 게 강남역에 나이키 매장이 있어요. 네. 7번 축에 쭉 올라가시다 보면 네, 있죠. 거기에서 알리페이로 다 결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 왜 이쪽에 알리페이가 있죠? 라고 물어봤더니 네. 성형외과 갔다가 네. 네, 요우커분들이 쇼핑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결제를 해서 알리페이를 이제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알리페이를 거기서 쓰시는구나, 강남에서. 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국인 게요. 중국 애들이 하면은 우리 뭐 걔네가 그걸 결제하겠다는데 해야죠.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제가 해야죠. 가면 분명히 들어오겠죠. 요우커들이 쓴다면 다 해야죠. 우리 알리페이로 100만 원 주겠다 그러는데 무조건 해야죠. 그쵸. 그것도 환전으로 갈순 없잖아. 지금 애플이 그 애플페이를 중국의 유니온페이나 알리페이랑 엮으려고 지금 되게 노력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물론 유니온페이를 더 중심으로 지금 진행 중인데 중국이 그거를 엮어야 되면, 그러니까 엮어야 사실 그쪽에서 더 애플페이라는 이름 아니더라도 그쵸. 그만큼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에 뭐 애플페이로 뭐 자기네들은 남의 이름 가져가는 애들 아니니까 일단 애플페이라는 명칭을 하겠지만 지금 만약에 국내에 들어온다면 애플도 국내에 뭐 그런 회사들을 하나 묶겠죠. 하고자 하는 회사들 묶어서 들어올 것 같고요. 그래서 은행들을 자꾸 접촉하는 거고. 그러면 알리페이를 손에 쥐는 자 천하를 얻으리 뭐 이런 거 그런데 그거 이거 구글은 결제 대행사가 됐어. 아예 장인들이 쓰고 나갔죠. 한국에서 구글 합한 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기계에 뭐가 그럼 카카오페이는 어떡하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는 어떡하지? 얘네들도 핀테크라고 핀테크에 뭔가 할수 있나 그런 걸? 좀 테크죠. 그러니까 핀테크인데 카카오랑 네이버는 은행으로 가지 않은 이상에는 답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그 국내의 업체들이 페이란 이름을 붙여서 나오는 애들하고 그러니까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그 해외에서 나오는 페이라는 개념 그리고 국내에서 나오는 페이란 개념 그 보다 보면 팀원이랑도 되게 비슷하거든요. 이 그쵸? 팀원이랑도 뭔가 흡사 팀원이가 사실 제일 잘할 수 있는 회사 내가 보기에 지금 팀원이도 있고 그래서 좀 혼선이 있는데 그 다음에 한번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네, 맞아요. 네, 좋습니다. 저도 마침 핀테크 요즘에 계속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자료 정리해 놓은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저희는 헷갈려요 지금 네, 한번 정리 좀 다음번에 핀테크하고 그냥 기존의 인터넷 금융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얘기를 한번 하는 코너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의외로 쉽게 갈라지더라고요. 방금 해보니까. 똑같은 궁금하시죠? 같은 페이가 같은 페이가 아니에요? 네, 아니요. 같은 페이 예, 쓰는 분이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다른 페이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네, 궁금하면 다음 편을. 네, 얼른 넘어가고. 그래서 애플에 대한 얘기 좀 계속하게 되는데, 그 애플 뮤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가 나왔었죠. 지난번에는 청원님께서 구글 뮤직 어떻게 좀 우회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셨고요. 오늘은 오늘은 방금 이야기하셨던 대로 스마트 라이프 원 타임 원 팁에서 정말 친절하게 어떻게 그렇죠. 하면 되는지를 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빨리 들어가서 처음부터 네. 끝까지 따라만 하면 될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잠깐 멈추신 다음에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요. 스마트 라이프 원 타임 원팁 검색하셔서 틀어놓으시고서 잠깐 멈춰놓은 다음에 다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그거를 먼저 했어요. 애플뮤직은 사실 되게 쉽거든요. 그 미국 계정으로만 들어가면 바로 열리니까. 근데 들어가고 나니까 돈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원래 카드 정보가 안 들어있었거든요. 그 미국 계정 만들 때 카드 정보 없이 만들 수 있잖아요. 그 무료에 구입하는 형태로 하면 이제 카드 정보 없이 가입이 가능한데, 네, 저도 그렇게 돼 있는데. 네, 그렇게 돼 있는데 카드 정보를 넣으라고 돼 있어서 안 넣었어요. 지금도 안 넣었거든요, 일단. 네. 안 넣었더니 아예 음악을 못 듣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들을 수 있는 채널이 밑에 기본 화면에 있는 채널들은 지금도 그냥 들을 수 있어요. 그 카드 정보 안 넣어도. 좋네요. 대신 내가 어떤 걸 검색해서 네. 들을 때는 이제 그 정보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3개월 무료라는 게, 그러니까 그 일단 카드 정보를 박아 넣어야 돼요. 3개월 동안 돈을 안 내지만. 하지만 일단 카드 정보를 넣고 나면은 다 서비스를 3개월 동안 쓸수 있는데, 그 다음에 결제를 취소하면 돼요. 그러니까 등록한 거를 제거하면은 3개월 동안은 쓰실 수 있다. 뭐 이건 하나 팁이고요.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일단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애플 뮤직, 그 카드, 아니, 결제 정보 지우는 법, 뭐 이런 거 찾으시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 그 3개월 후에 9.99불을 한 달에 만 원씩 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한 달에 만원 내고 스트리밍 서비스 쓰시는 분 없거든요, 사실은. 없죠. 그렇죠. 국내에 있나요? 그 멜론도 6,000원인가 이렇지 않나요? 6,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한 8,000원 정도로 올랐습니다. 아, 올랐어요? 제가 알기로. 네. 나는 저는 자동, 복수를 자동.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들을 유료로 그렇게 만 원씩이나 내고 쓰는 게 국내는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호기심에 가입을 하셨다가 3개월 후에 9.99불이 나가는 걸 보면 막 속이 쓰릴 수 있으니까 빨리 조치를 해서 미연에 방지를 하시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하면서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구글 뮤직이 지금 조만간 안드로이드용이 아니라 그 iOS용 앱이 나올 거예요. 구글 뮤직도. iOS요? 네. iOS용 앱이 조만간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데 또 거꾸로 애플 뮤직도 안드로이드용 앱이 곧 나올 거예요. 야, 양쪽 다 먹어가네요, 네. 예, 그러니까 어디 가셔서 애플 미국 계정을 하나 만들어 놓으셔라. 안드로이드 시청자들도 하나 정도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거는 좀 신경을 써서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음악을 이제 이틀 동안 두 개의 서비스를 다 쓰면서 음악을 쭉 듣다 보니까 그 음악의 종류의 다양성에서 좀 많이 느낌이 좀 틀렸어요. 국내 서비스를 쓸 때랑. 왜냐면 제가 그 미국의 OST 그 작곡가 중에서 존 윌리엄스라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분이 스타워즈 뭐 이런 거 이제 작곡하셨는데 그 존 윌리엄스 스타워즈 맞나? 하여튼 그런 쪽에 그 존 윌리엄스를 검색해서 딱 음악을 들으면 이제 그런 OST들, 우리나라 OST를 찾으면 아주 유명한 것밖에 안 나와요. 우리나라 서비스에서 OST를 검색해서 들으면 전체적인 OST를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유명한 OST를 모아놓은 그런 OST 앨범에 있는 곡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아니라. 조스 이분이군요. 근데 전체적인 진짜 유명하다 안 유명하든 모든 음원을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그 존 윌리엄스의 거는. 그거 보고 아 이거 음원 양이나 혹시 질적으로 차이가 확실히 난다 국내 서비스랑 그거를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 똑같은 걸 국내에서 검색하면 그렇게 많이 안 못 찾거든요. 뭐 멜론이 음원이 제일 많은데 멜론에서 찾아도 그렇게 음원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찾으면. 그리고 구글에선 재밌었던 게 구글 뮤직은 그 매일 요일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라고 뜨고요 위에. 아니 오늘 한글로 떠요. 오늘 월요일입니다. 뭐 화요일입니다. 이렇게 뜨고 그 밑에는 그날에 맞는 그 분위기가 쫙 나와요. 그날에 맞는 분위기가 나오고 그 분위기 선택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이 음악을 선곡을 해서 넣어줘요. 좋네요. 예,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 사람이 오후에 이제 구글 뮤직을 틀고서 뭐 저녁 때는 또 애플 뮤직을 틀었는데 낮에는 이제 구글 뮤직 틀었는데 일요일입니다. 근데 밑에 그 클리닝 더 룸이 있는 거예요. 집 청소하는 거. 그걸 틀었어. 근데 갑자기 조금 이따 집사람 청소를 하더라고. 이 효과가 있나? 집에 갑자기 막 청소를 하고 막 물 닦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해서 이게 노동료가 제공되는. 네. 그런 식으로. 근데 그 제가 이제 좋아요, 싫어요를 계속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음악에 대해서. 그러면은 구글은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저에게 추천해주는 음악을 바꾸겠죠 또.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 하여튼 그리고 저녁 때는 그 애플 뮤직을 틀는데 애플 뮤직의 음악 선곡도 우리나라 곡이 되게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우리나라 곡이요? 예. 소녀시대 찾으니까 바로 나오던데. 네, 그래서 소녀시대 좀 듣다가 그래 해보는데 국내 곡도 되게 많기 때문에 심지어는 옛날 통기타 음악도 있어요. 국내 곡. 그리고 인디밴드 곡들도 꽤 많이 들어있어요. 3천만 곡이 이렇게 우스운 게 아니구나 막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오늘 두 개의 그 서비스를 쓰는데 그런데 딱 느낀 거는 서비스 자체의 그 완성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음악을 찾는 그거 자체 애플 뮤직이 더 좋아요. 그거 되게 많이, 그런 느낌이 있어요. 검색을 해가지고 결과를 해서 그 음악을 틀었을 때, 내가 원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확률이 애플 뮤직이 또 좀 더 높다. 그리고 UI도 그런 걸 찾아가기가 좀 더 수월한 것 같다. 그런데, 안드로이드는, 구글 뮤직은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 선곡을 되게 잘 해주는 것 같다. 생각보다. 선곡을. 그러니까 라디오 형태인데 나에게 맞는 선곡을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을 되게.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듣는 구글 뮤직에 올려놓은 음악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6,000곡 정도 구글 뮤직에 업로드가 돼 있는데 네. 그거에 따라서 선곡을 해준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아서 두 개의 서비스가 각자의 자기의 장점을 가지고 그거 장점을 진짜 극대화해서 만들려고 되게 노력했다는 느낌 많이 받았어요. 구글은 DB를 가지고 DB를 분석을 해서 상대방한테 맞는 컨텐츠를 제공해주는 능력. 그리고 애플은 이 사람한테 최적화된, 그러니까 그런 정보가 아니더라도, 그런 정보가 아니더라도, 그 어떤 검색이나, 검색은 뭐 사실 구글 거긴 한데, 이제 UX적으로 어떤 찾아 들어가는 방법, 막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그리고 비주얼하게 더 보기 좋게. 이거는 구글이 훨씬 잘, 애플이 훨씬 잘했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어느 쪽도 아, 둘 다 쓰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해서 이제 둘 다 쓰려고 저는 두 개가 다기 때문에 아, 이 두 개를 같이 쓰니까 한 번 이거 두고 한 번 두고 그러니까 둘 다 가치가 있어서 어느 쪽도 버릴 수가 없다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물론 3개월 뒤부터는 구글 뮤직만 쓰겠습니다. 아, 구글 뮤직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이게 지금 업로드를 시킬 수가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노래를 네. 애플 뮤직은 안 되잖아요. 애플 뮤직은 일단은 그런 기능은 없는데 네, 개념이 되는 아이튠즈에 올려놓은 음악을 이제 매칭시켜주는 원래 그 매칭 작업을 했었잖아요 옛날에 그거 말고 자기 곡을 올려서 클라우드에 올려서 듣는 기능은 없죠 아직은. 그럼 구글에만 있고요. 예, 네, 근데 이 그러니까 구글 뮤직의 이 스트리밍을 활성화해도 그 기능은 못 살려요 지금. 그러니까 스트리밍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글 뮤직에 5만 지금 2만 곡이라 5만 곡이거든요. 네. 5만 곡 업로드가 되는데, 그게 이게 사실은 지금 구글 뮤직에 정상 가입을 해야 5만 곡 업로드를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구글 뮤직 정상적으로 가입하는 방법이 카드 인증이 생겨가지고, 지금, 그게 못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런데, 하지만 무료 스트리밍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장단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좀 반쪽짜리가 되는데, 기존 가입자는 그냥 쓸 수 있고. 근데 또, 어떤 용자분이 또 찾아낼지는 지금 또 모르겠는데 현재 한 달 상간에는 구글 뮤직 가입하는 방법 올라온 걸 못 봤어요 지금. 그래서 뭐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 위해서 잠깐 좀 정리하자면은 구글 뮤직이나 애플 뮤직이나 둘 다 스트리밍 기반이고요. 그리고 노래를 내가 원하는 걸 찾아서 들을 수도 있고 라디오처럼 그쪽에서 공급해 주는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금액은 일단은 애플 뮤직 같은 경우에는 3개월은 무료로 내놓았고 3개월 후부터는 월에 $9.99인가요? 예, 9.99불. 네, 월에 $9.99 정도. 구글은 얼마인가요? 없어요. 무료예요. 스트리밍. 구글은 무료다. 데이모로. 이게 제일 무섭다. 구글 역시. 역시 구글은 데이입니다. 걔네 네, 돈 버는 구멍이 딴 데 있잖아요. 원래. 네, 그렇죠. 예, 돈 버는 구멍이 다르기 때문에. 선 애플 뮤직 후 구글로 가야겠군요. 구글 뮤직이 거의 구글 포토랑 크게 다르지 않네요. 어떻게? 네, 맞아요. 네.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을 하고 거기에 정보를 얻어서 다른 데 써먹는 거죠. 다른 데에서 적절한 광고를. 뮤지션들한테 돈을 안 주나? 아, 줘요, 다. 구글 뮤직이요? 그 애플 뮤직에서 시끄러웠던 그 테일러 스위프트 있잖아요. 네, 제가 아는 그 다 있어요, 구글 뮤직에. 신기하네요. 무료로 줘도 돈이 납니다. 그럼요. 그만큼 돈을 그쪽에서 버는 게 아니라는 건 확실한 거죠. 그리고 구글 뮤직 들을 때 앞에 광고 들어야 돼요. 매초. 폰에서 이렇게 광고가 동영상으로 떠요. 폰에서. 의무적으로. 네. 시작할 때 맨 처음에. 돈을 내면 그 광고를 없앨 수 있나요? 네. 9.99불을 내시면 됩니다. 그런 건 있구나. 그러니까 9.99불을 내면은 모든 서비스가 다 오픈이 돼요. 그러니까 뭐 9.99불 내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 카드가 등록이 돼서 9.99불을 내면은 이제 곡을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능이 또 애플 뮤직보다 좀 더 많은 거죠. 지금 9.99를. 무료도 있고 무료도 있다. 다운로드를 받는다는 게 지금 아마 애플 뮤직도 곡이 다운로드가 될 거예요. 네. 곡이 다운로드가 되는데 저도 정확한 정보를 제가 애플 뮤직을 지금 아직 쓴 지가 많지는 않아서 뭐 곡이 네. 다운로드 관리돼서 오프라인에서도 들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는 또 어떤 분이 하셔가지고. 들은 얘기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라 저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지금. 근데, 구글 뮤직은 확실히 곡 다운로드, 그게 9.99불 월 정액으로 돼 있어요. 무제한 서비스. 재밌네요. 뮤직 시장. 국내 이제 멜론이랑 벅스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좀 궁금해지고요. 이름 같은 경우에는 애플 뮤직 네. 써보셨나요, 혹시? 아, 저는 벅스를 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복수를 아치 되잖아요. 네? 애플 아치도 되잖아요, 컨트롤이. 네, 애플 아치에도 잘 연동이 돼서 그냥 편하게 쓰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음악을 약간 갖고 있지 않는 타입이라, 예, 검색해서 그때그때 듣고, 좀, 그런 타입이라서 크게 뭐 이렇게 관심 있게 보진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애플 뮤직을 조금 비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애플을 굉장히 좋아하긴 하지만, 네. 소프트웨어는 구글 팬이라서, 구글이 아마 구글 뮤직이 이기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애플 뮤직에 확실히, 그러니까 그 앱을 봤을 때는 네네. 확실히 애플 뮤직이 이뻐, 더. 예, 앱 이쁘죠? 자체가 그러니까 비주얼은 애플 뮤직이 조금 더그 머티리얼 디자인이라는 그 구글의 그 색깔 때문에 밋밋해 보이거든요. 그거죠. 그 음악에 맞게 좀 뭔가 튜닝이 된것 같다는. 근데 애플 뮤직은 훨씬 비주얼적으로는 시각적으로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근데 뭐 음악 듣는 건 매한가지예요. 만약에 애플 뮤직이 크롬의 확장 프로그램으로 나온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윈도우에서는 못 들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애플 뮤직은. 그 구글은 뮤직.구글.com에 가시면 그걸 들을 수 있거든요. 그 스트리밍을 한번 스트리밍을 오픈만 하면 그때부터 그 계정은 전 세계 어디 가서, 우리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VPN 없이 들을 수 있어요. 뮤직.구글.com에서 한번 폰에서 오픈해 놓으면. 제가 실험을 수차례 해봤기 때문에 어디서든 계속 들을 수 있어야죠. 네, 그러니까 웹에서 그냥 크롬 열어놓으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훨씬 확장성이나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자, 이 모든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역시 스마트 라이프 원타임 오늘 구글 뮤직폰을 꼭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오늘 애플 얘기로만 벌써 한 시간을 훌쩍 넘겼네요. 역시 예상했던 대로. 뭐 원래 예상했던 거잖아요. 네, 뭐 요즘에 항상 구글 얘기만 했었으니까 애플 얘기 공평하군요. 하지만 저희가 더 얘기 나눌 내용들이 페이스북에 대한 내용들도 좀 있고요. 몇 가지 얘기들이 좀더 있기는 한데 우선 요 얘기는 다음 주로 좀 넘기기로 하고요. 오늘 저희 애플에 대한 이야기로 좀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저희 매주 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그것을 알려주마죠. 네, 이번부터는 약간 좀 형식을 좀 달리해가지고 저희가 각자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저는 그래도 두 개는 일단 마련을 해놨어요. 네. 이번에는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나중에는 좀 배틀 형식이 되면 재밌을 것 같고요. 저는, 제가 먼저 해야겠다. 네, 저는 제가 찾은 거는 마이크로 드론 3.0을 찾았습니다. 마이크로 드론. 네, 마이크로 드론 3.0. 이게 뭔가 있거든요? 이거 엄청난 녀석이더군요, 이거. 마이크로 드론. 네, 마이크로 드론이고요. 마이크 드론 3.0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말 그대로 마이크로예요. 손바닥 크기만 합니다, 드론이. 손바닥 크기만 해서 얘를 띄우면은 촬영을 하는 거죠. 근데 현재 720에 1280 HD. HD나 예. 네, HD고요. 비행은 요즘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8분 정도 비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12일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저 아직 그걸 못 봐가지고 그러는데, 네네. 그게 그 기존에 그 드론이 손바닥만한 드론은 제법 많잖아요. 그렇죠? 제가 갖고 있는 드론도 손바닥만한데, 네네. 계속 카메라는 HD가 달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좀 차이점, 좀 차별점이 있어요, 걔가? 딱 하나 있어요. 뭐야? VR이 돼요. 아, VR. 그러니까 VR이 돼요.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예, VR 헤드셋으로 전송을 해줍니다. VR로 보면서 VR, 그럼 VR 헤드셋이 있어야 되잖아. 예, 이거 대박이죠. 헤드셋인데, 여기서 지금 얘네 영상을 내놓은 걸 보면은요, 구글 카드보드로 전송을 해줘요, 일단. 구글 카드보드? 그러니까 시야를 전송해주는 개념이에요. 컨트롤하고 조종을 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시겠죠? 조종은 스마트폰으로 가능하고, 뭐 라디오 컨트롤로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VR 헤드셋으로 이미지를 전송해주니까 드론이 날아가는 모습 자체를 헤드셋으로 볼수 있나봐요. 아, 그러면 그렇게 카메라 생각하면 되더라고요. 영상을 싼쪽 보내주는 거겠네요, 카메라 그렇죠. 영상을. 재밌을 것 같아요. 와. 구글에 사실은 그 VR 아니더라도, 구글 네. VR이면 사실, 아니, 구글 카드보드면 폰이 그 스마트폰이 그 안경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카드보드에 걸리기 때문에 천상 그 리모트 컨트롤러로 해야 되겠네요. 네네. 그래서 얼마 전에 드론 레이싱에서 이게 뭐야 싶었는데, 얘네가 드론 레이싱 영상 올린 것도 있거든요. 꼭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즘에 핫 이슈죠. 드론 네, 레이싱. 스타워즈 팬이시라면은, 그게 보니까 드론 사야겠어요. 보통 그 아이폰 화면으로 그 카메라 화면을 보면서 컨트롤하는 아니면은 리모컨에 있는 화면으로 컨트롤하는 애들이 10만 원좀 넘거든요. 한 15만 원, 20만 원. 싼게 이제 그 정도 되고, 보통 한 쓸만하다 싶으면 30만 원이 더 넘거든요. 화면을, 이렇게 카메라가 찍어오는 화면을 직접 보면서 조정하는 애들이. 얘는 얼마예요? 얘는 가격이 150달러에 나왔고요. 좋아. 아, 목표 사다. 금액이 75,000이었는데 네. 지금 뭐 96만 달러를 넘겨서 1,189%를 달성했습니다. 오, 인디고고인가요? 네, 인디고고 있고요. 네네. 인디고고에 들어가셔서 마이크로 드론으로 검색을 하셔도 좋고요. 네, 인디고고 하시면은 그 분류 카테고리에 테크놀로지 쪽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얘가 있어요. 현재 12일 남았고 배송이 11월부터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11월? 네, 거의 다 만든 거죠, 얘도. 그러네요. 재밌어요. 드론에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이걸 보니까 얘 하나 정도는 있어도 되겠다 싶습니다. 하드보드로 된다는 게 재밌네요. 그죠? 이게 진짜 어떻게 구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고 이야기는 해놨고 11월 달에 내놓는다는 걸 보면은 이제 다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조금 더좀 궁금해집니다. 배터리 부분이 가장 이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화면을 쏴주려면 와이파이로 해야 되거든요. 네. 그 속도 때문에. 와이파이로 쏴줘야 될 텐데, 기존의 드론도 한 10분 정도 나르는데, 맞아요. 카메라 찍는 드론들도 10분 정도 나르는데, 그 와이파이 없이 10분 나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한 8분 정도라도 별반 차이 안 나는데, 와이파이까지 전송을 하면서, 그렇게 하려면은, 걔네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겠네요. 배터리나 이런 그쵸. 거 보면. 그쪽에서 많이 좀 고민을 한것 같아요. 지금 보고 계시나 보군요. 사고 싶네요. 당장 사야 될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이번에 또 기생영화 촬영하면서 드론을 썼거든요. 그 DJI 인스파이어라고 좀, 인스파이어 원. 네, 인스파이어 1을 썼는데, 어메이징 하더라고요. 이렇게 딱 날리는데, 두 명이 조정을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인스파이어는. 저는 팬텀 3를 살라 그랬는데, 그거랑 또 다른 재미일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죠? 딱 여기 보시고 하는 순간 뭔가 좀 오죠? 15만 원 정도에 이 정도 레이싱을 할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나중에 그렇게 할것 같아요. 3D 프린트로 커스터마이징을 했거든요. 네, 자기네들이 우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었는데 그 원하는 형태로 다 커스터마이징 해주겠다. 그래서 이 사이트 들어가셔갖고 맨 밑에를 보시면은요 만들 수 있는 모델로 나온 것들이 그 드래곤도 있고요. 3D 프린트이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이런 것들 다 얘가 제작해 주겠다. 제가 제 드론을 지금 손에 들고 있는데요. 네네. 이게 제가 갖고 온 장난감 드론이거든요. 이 앞에 네. 이제 카메라가 있어요. 귀엽네요. 이거는 카메라가 이제 보면서 날릴 순 없고, 일단 날려놓고, 그러니까 전원을 누르고 날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알아서 찍고, 이제 받은 다음에 끊고, 나중에 이제 그 SD카드를 빼서 이제 보는 건데, 요 정도만, 사실 요런 거를 사면은 그 연습용은 돼요. 드론 날리기, 왜냐면 드론이 생각보다 조정하기 되게 힘들어요. 수평 잡거나, 특히 작은 그렇죠. 드론은 바람 맞으면 뒷부분, 바람 맞으면 훅 가기 때문에, 좀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작은 애일수록. 이런 거, 이 카메라 있는 거는 7만 원 정도 하는데, 지금 좀더 내렸으려나? 카메라 없는 거는 3만 원이면 사요. 3, 4만 원이면. 그런 거좀더 장난감으로 사서, 어떻게 날리는지 좀 연습도 해보고 그러면은, 15만 원짜리 사서 마음 아픈 거보다, 한번 떨어지면 마음 되게 아프거든요.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맞습니다. 재밌어요. 이거 얘를 보면은요. 디바이스 스마트폰에서 조종하다 보니까 게임하는 것처럼 할수 있는 것 같고요. 특히 그 iOS, 안드로이드, 그리고 라디오라 그래갖고 근데 그 RC카 조종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좀 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어요, 드론. 가끔 땅에 처박히면 좀 마음이 아파서 그렇지, 재밌어요. 성원이 갖고 계시는 거는 그러면 그거는 일단은 띄우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촬영했는지 영상을 봐야겠네요. 이건 일단 그냥 켜놓고요, 날려요. 그러면 처음에는 멋모르고 막 빙글빙글 돌렸거든요. 영상 보고 멀미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영상을 몇번 보고 익숙해져서, 이제는, 그냥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서 찍는다든지, 그냥 살살살 돌리죠, 그때부터. 이번에 유럽 여행 가실 때 들고 가시지? 잃어버리죠? 거기서 이제 뭐 산속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호수에 빠져서 뭐 분실을 한다든지, 이렇게 딱 좋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런 데서 날릴 거면 좀 사이즈가 크고 바람 맞아도 끄떡없는 데를 들고 가야지, 이런 애좀 위험해요. 알겠습니다. 예, 인디고고에서 마이크로드론 3.0으로 검색하시면은요, 예, 지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이제 원래 제가 하던 거니까. 네. 제가 이제 두 가지 제품인데, 첫 번째 제품은 이제 킥스타터에 있는 제품이에요. 그 킥스타터에 그 올라 핑거프린트라는 그러니까 핑거프린트 스마트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락이 많잖아요. 그몇년 전서부터 IoT가 나오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그 내용이 스마트락이에요. 스마트락. 뭐,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킨다, 뭐, 볼에서 킨다, 볼에서 킨다, 그런 거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뭐, 문을 두드려서 하는 것도, 문 두드리는 패턴으로 여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을 스마트폰으로, 그리고 얼굴을 찍어서 뭐, 이런 것도 나왔었는데, 얘는 되게 단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직으로 돌리는 이제 자물쇠인데, 그러니까 문 여는 그거, 그걸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난다. 도어락 아닌가? 락을 이렇게 꺾어서 여는 락이거든요. 그냥 우리가 많이 아는. 그런데 거기 끝에다가 지문인식기를 달아놓은 거예요. 그냥 우리 열쇠 꽂는 구멍에 지문인식기를 달아놓은 거예요. 아이디어가 되게 좋죠. 그러니까 기존의 문에 허트할 수 있는, 하나도 허트하지 않고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문에 허트 최대한 줄이고, 그냥 기존 문에 달듯이 달아서 바로 그 지문인식기가 그 열쇠 꽂는 구멍에 있기 때문에 거기다 그냥 손을 대고 돌리면은 문이 열리는 거죠. 손 대고 뭐한 1초 정도 있으라고 일단 요기는 나오고, 그것도 되게 현실적인 것 같아요. 1초 정도 기다리라고 그러는 거는. 왜냐면 인식하는 거, 그러니까 딱 바로바로 하는 게 아니라 1초 정도, 그러니까 얘네들도 실험을 많이 했단 얘기죠. 손 대고 1초 정도 인식을 시킨 다음에 돌려라. 뭐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현실적으로 보이고요. 그 배터리 타임은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들어온 사람, 그 지문이기 때문에 들어온 사람이 다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 리스트는 누가 들어왔다 나갔는지도 폰에 다 이력이 남고, 그러니까 폰으로 다 이력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네, 갑자기. 네, 이력을 다볼수 있게 돼 있고, 그리고 지문도 복수인원 당연히 등록이 가능할 거고, 폰으로 당연히 문을 딸수 있고, 잠금 볼수 있고. 뭐, 근데 이게 마음에 들었던 게, 그러니까 보통 나왔던 애들이 뭔가 막 달고, 뭐, 그러니까 기존의 틀을 좀 많이 깨는 형태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기존에 우리가 비주얼적으로 틀리게 한다는 거죠. 비주얼적으로. 아니면 블루투스를 꼭 쓰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근본적으로 간 거죠. 그냥 초심으로 간 거죠. 한마디로 초심으로 가고 대신 블루투스로 폰에다가 정보만 이렇게 넘겨주는 뭐 이런 종류의 아이디어였는데, 뭐 펀딩은 지금 이미 성공을 했고요. 예, 펀딩은 뭐 원래 아직 성공하지 않았네요. 예. 아직 2,000불 남았네요. 2만 불 남았네요. 2만 불. 이거 2만 불 언제 채우지? 아, 17일 남았어요. 아직. 네, 17일 정도면 2만 불 채울 거고요. 이 정도 속도면 충분히 채울 건 남고. 왜냐면 이게 12만 5천 불인데 10만 불이 넘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채울 것 같고. 17일이니까 아직 시간은 넉넉해요. 그리고 가격이 얼리버드는 지금 쭉쭉쭉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건 159불짜리. 부터 나오고 있어요. 지금 한 개에. 159불. 예. 근데 요 제품은 뭐, 얘네가 망해도 누군가 만들 것 같다. 얘네가 망하면 뭔가 다른 자물쇠사에서 만들 것 같은 느낌? 뭐 그런 느낌도 게이트웨이, 맞아요, 게이트웨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지문인식의 그 효과성이 사실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지문인식의 정확도. 과연 얼마나 확보했느냐. 지문인식이 생각보다 또 의외로 잘안 되면은 이문한 번에 안 열리고 몇 번씩 대고 열어야 되는, 네, 그렇죠. 예, 그런 그렇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약간 과연 인식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될 거냐. 이게 아마 이게 나갔을 때 호평을 받아서 다음 스테이지로 갈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건이 될 거예요. 만약에 나가서 욕을 먹으면 다음 스테이지가 없겠죠. 이걸로 끝날 거다. 뭐 그래서 그 집에 문짝을 바꿔볼 유량으로 한번 도전해 보려면 할 만한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이 조금 아주 싼건 아니라서 네, 좀 고민은 되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인데요. 하나는 되게 두 번째 건 인디고고인데, 아까 봤던 네. 이 페블비 스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봤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타일이나 이런 블루투스로 태그가 있었어요. 블루투스로 그 인식하는 태그.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분실할 것 같은 물건에다 달아놓으면, 네네. 걔가 폰이랑 멀어지면 노티를 주고, 아니면은 뭐 이미 멀어진 상태면 근처에 가면 또 노티를 주고, 그래서 물건이 어디 있는지 빨리 찾아서 분실한 물건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제 그런 그 블루투스 태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조금 조금 기능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태그 기능도 있고, 블루투스 태그 기능도 있고, 그리고 얘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으로 어떤 액션을 할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카메라 리모컨 이제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원격 리모컨.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런 태그 기능을 같이 믹스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재밌네요. 그러니까 버튼을 눌러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아니면은 뭐이 영상 보면 조금 개그스럽게 찍긴 했는데, 이제 이뭐 원클릭이랑 그리고 롱클릭, 그러니까 좀 이렇게 홀드하는 클릭이랑 두 개의 기능을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시간대별로 쪼개서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집 안에 있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 기능으로 작동하게, 그 버튼이. 그리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다른 기능으로 작동하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설정을 바꿔놓을 수가 있고요. 위치 기반도 된다고는 되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해봐야 알겠지만, 폰에 또 위치를 가지고 할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얘가 IFTTT 연동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버튼을 눌렀을 때 IFTTT 연동을 해서 어떤 네네. 특정 액션을 일으킬 수 있는 기능도 설정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설정을 뭐 오토매틱이 있고 매뉴얼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여러 가지로 옵션을 많이 줘서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옵션을 설정할 수 있도록 이 버튼에 대해서 만들었고, 거기에 플러스 태그 기능,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더 쉽겠네요. 가격은 25불 한개. 25불. 괜찮다. 흰색이 25불이고요. 흰색 깜장색 왜 가격을 다르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흰색이 25불이고 깜장색이 30불이에요. 까마귀도 비싸네요. 그죠. 그리고 얘는 그 태그 기능에서 얘가 좀 마음에 들었던 게 멀어지고 가까워지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물건이 멀리 있다 가까이 있다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스마트폰 화면에서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변해가요. 그림이. 그래서 파란색이 되면 물건이 아주 근접해 있다는 얘기고, 점점점 멀어지면 이제 빨간색으로 변해서 이제 떨어져 나가면 노티를 딱 주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뭐 시각적이나 그런 쪽이라서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클라우드 GPS를 지원하거든요. 그 가끔 이제 태그에 클라우드 GPS를 지원하는 태그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태그를 지원한 앱이 많으면, 앱을 깐 사람들이 많으면, 옛날에 그 리뉴어블이랑 똑같은 거예요. 많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폰에 이 태그가 걸려서 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괜찮대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지만 다른 사람 폰에 있는 또그 앱에 인지가 되면 그 위치에 있다는 걸 내가 알수 있는 거죠. 아, 어디 이내 폰이 어디 떠, 아, 내 가방이 어디 있구나. 뭐 이거를 다른 사람 폰을 통해서 나한테 노티를 주는. 지금 리뉴어블이 그거랑 그렇게 원리를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이 얘한테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능 자체는 뭐 되게 쓸만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여태까지 나왔던 태그류 중에서는, 그런 스마트 태그류 중에서는 뭐 제법 괜찮고, 얘가 이 배터리를 뭘 쓰느냐가 중요한데, 이제 충전을 할 거냐, 뭘할 거냐, 이게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중요한데, 얘 CR2032, 우리 코인 배터리를 쓰거든요? 조그만한 거요? 예. 근데 그 코인 배터리 쓰는 애들 대체로 배터리 시간이 좀긴 편이에요. 얘가, 잠깐만요. 이제 보면은, 이게 뭐, 얘기는 6개월, 뭐, 이렇게, 한 6개월에서 24개월 간다고 뭐, 이렇게 써있는데, 이제 버튼을 얼마나 눌렀냐에 따라서 이제 대꾸복구가 있으니까 얘기를 하겠죠. 그냥 놔두면 2년 간다고 그러는 거고, 배터리 많이 쓰면 이제 6개월 정도 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코인 배터리의 장점은 이제 교체가 가능하다는 거겠죠. 원할 때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는, 근데 이 기능 설명 보면은 이 기능까지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기능까지는 할수 있는데, 뭐 너무 좀뻥 같은 게좀 있는 게, 뭐 템퍼레처 센서 뭐 이런 것도 넣겠다고 돼 있고, 템퍼러치 센서요? 온도 센서를 받겠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모션 센서 넣겠다고 돼 있고, 뭐 이런 기능을 좀더 넣겠다고 돼 있는데, 이렇게까지 넣고서 25불 만들기 쉽지 않아요. 그러게요. 굳이 뭐 안 넣어도 될 것들을. 다 넣고 25불 만들기 좀 만만치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제가 말한 그 기능 정도, 태그와 그리고 그 블루투스 버튼 정도의 기능 정도만 구현해도 충분히 쓸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이비콘의 역할도 할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들고 다니는 아이비콘 역할을 할수 있다고 그러면은 그 리뉴어블처럼 이제 뭐 개한테 채우고 뭐 이러겠죠. 이제 개한테 채워놓고 개가 근처에 오면 밥을 줘야 되나 뭐 이렇게 노티를 주는 뭐 그런 쪽으로도 생각해 볼수 있고, 네. 재밌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할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은 제품? 쓸모가 많대요. 이 제품 하나만 두면 뭘할수 있을까? 여러 개 갖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고민을 뭐 이건 이런 용도로 저기다 달아놓고, 이건 이런 용도로 저기다 달아놓고. 뭐 이렇게 해서 뭐 리모컨에도 하나 달고, 뭐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제품. 뭐 아까 사실 아까 말한 그 올라 핑거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 만들고 나서 클레임을 먹을 가능성이 많다. 핑거프린트 인식 때문에. 하지만 얘는 좀 괜찮을 것 같다. 사몇개 정도 사도 크게 문제 없을. 현재 있는 기능 다 현재 구현되어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언제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11월이에요. 11월이요. 아까 올라 핑거프린트는 내년 3월이고 얘는 올해 11월. 11월에 쇼핑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이미 다 펀딩 비슷하네요. 성공했어요. 예, 펀딩 넘어갔고 11일, 지금 이제 녹음하는 날 11일이니까 한 8일 정도, 이게 방송이 나갈 때한 일주일 정도 남았겠죠? 그러니까 이미 뭐 제품은 다 펀딩에 대해서 성공이 돼 있고 11월쯤 배송이니까 이제 거의 제품은 다 만들었다는 얘기고, 양산만 할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양산 준비할 또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클라우드 펀딩, 클라우드래 또. 클라우드 펀딩은 왜 하냐? 그러니까 이런 제품, 다 만들어 놓은 제품이지만, 그러니까 개발은 다 했으나 양산할 돈이 없어서 클라우드 펀딩에서 자금을 얻어 양산을 하겠다.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최근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 방식이니까. 뭐 이것도 거의 그런 단계라고 봐야죠. 기간적으로 봐서. 네, 아우, 이거 재밌는 제품 두 개나 넣었네요. 들었습니다. 뭐 저희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저희가 펑크받는 경우들도 맞는 것 같고요. 아니면은 저희 방송 들으시고서 구매하실 분들은요, 구매하시거나 꼭 얘기해 주세요. 보러 갈게요. 네, 저희 이민호님 모시고서 지금 1시간 반 정도 같이 한번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제가 당연히 애플에 대한 얘기가 계속 궁금하다 보니까 제가 이민호님 모시고서 1시간 반 정도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 애플워치 실제로 일주일 동안 착용하신 따끈따끈한 분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부러움을 안고서 이야기 좀 들어봤고요. 글쎄요. 해주셨던 조언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실리콘은 까만색을 사라. 남자 손에는 작은 것보다는 조금 큰게 나은 것 같다. 그리고서 그 얘기 하셨었죠. 다음 달에 꼭 기생을 받아라. 중요합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기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생이 아니라 미생의 패러디. 꼭 그렇죠. 기생수의 기생이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저희 애플에 대한 얘기 외에 크라우드펀딩에서는 세 가지 정도 재미있는 제품들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미루님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되게 재밌게 했고요. 한 시간 만에 굉장히 짧네요. 생각보다. 네, 빨리 가죠. 네네. 막 이런저런 얘기를 더 하고 싶기도 했었는데. 그렇고 밤새야 돼요. 네. 그래서 아무튼 너무 재밌었고요. 네, 네. 오늘의 최대 수확은 아마 그 미니 드론을 제가 안게 아닐까. 너무 네. 사고 싶네요. 아, 청취자분들도 꼭 한번 가서 인디고고에서 영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거 배송이 알겠습니다. 언제라고 그랬죠? 그 미니. 11월부터요. 아, 네, 11월부터. 계속 11월이니까 이제 그것도 막판이네. 네. 구매하신 분들이랑 드론 레이싱 한번. 네, 한번 하시죠. 알겠습니다. 민호님, 저 나중에도 네네. 제 애플에 대한 얘기 외에도 스마트워크 쪽이나 그런 이야기 할게 많다 보니까 네네. 시간 되실 때마다 한번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든지 불러오시면 와야죠.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네, 오늘 진짜 늦은 밤이었는데 네네. 골방에서 우드커니 불 켜놓고 참여해 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성원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이야기들, 또 괜찮은 소식들을 가지고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위 방송인 거 알고 계시죠? 지금 아니에요. 네, 예, 아니요. 방송이 나가고 3일 동안 1위예요. 이틀, 3일 정도 1위하고 또 순위가 쭉쭉쭉 내려가. 네, 마지막 본것만 기억할 거기 때문에. 아, 예, 그렇습니다. 네네. 보고 싶은 것만.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작년에 그런 얘기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가젯 분야에서라도 1위 한번 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저희 뭐 가젯 분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방송 중단하는 데들도 굉장히 많은데 계속 그렇죠. 순위권을 유지하는 데가 많아서 좀 억울했었거든요. 많이 억울하죠, 예. 네, 드디어 소원풀이 한번 해서 앞으로는 IT 분야 1위를 위해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가젯 분야에서는 국내 네. 방송에서는 아마 1일 거예요, 지금. 아, 맞아요. 다른 게 없죠. 엔가젯 같은 것 때문에 밀려있지.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서 저희한테 의뢰하실 게 있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요,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도 받습니다. 최근에 광고도 드릴게요. 그럼 지인들에게는 무료로 서비스를 먼저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서 우선 막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러고 보니까 기생 예고편 나오게 되면 그거부터 광고 한번 듣죠. 네, 알겠습니다. 네, 라디오 방송, 라디오 광고야? 라디오 버전으로 따로 만들어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드린 히어로즈 27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리는 히어로즈는 페이스북에서 디지털 히어로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글로 디지털 히어로를 검색하시면 저희가 아니라 다른 사이트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은 불편하시더라도 digitalhero로 검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혹은 네이버에서 디지털 히어로즈를 검색하셔도 저희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IT 제품과 관련된 재미있는 사연이 있으시거나 리뷰를 원하시는 제품, 좀 더 심도 있게 IT와 관련된 내용들을 알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요. 디지털히어로즈@gmail.com으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digitalhero z입니다. 디지털히어로즈@gmail.com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 즐겁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